완치 믿기 힘든 그런 기분 있잖아. All the wonderful 멈추지 못해. 내 마음은 어디 있는 걸까. 나 혼자 너무 들뜬 건가봐. 좋은 사람인 것 같아. 따뜻한 것 같아.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. I won't say goodbye. 해 맑은 얼굴 봐. 낼 줄도 모르는 너. 좋은 사람인 것 같아. 누가 먼저 올까. Every single day 할 말이 있어요. Say what to say. 이러다가 누가 또 알겠죠 who you are. I'm not afraid to die.